아픈 걸음이 나를 몰라준대도 다가가지도 못해서 아무 말하지 못해서 내 맘 물고 꿈처럼 사라져도 오 바다야 바다야 나를 기억해줄래 하고 싶었던 많은 얘기들 들어주겠니 오 바라봐 바라봐 그가 내 소식 물어 소식 물어